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레바논, 에스파니아, 네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우, 수리아, 캄보지아, 러시아, 중국, 쿠바, 몽골, 이란, 인디아, 일본, 베트남, 도이칠란드, 베네수엘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지도자들,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 사상 연구 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천재적인 사상 리론과 특출한 영도력, 한없이 자애로운 인품과 동망으로 하여 인류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신 위인 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영웅적 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자 인민당 중앙위원회, 인디아 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단마르크의 공산당 국제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